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를 졸업한 지는 한참 됐지만 이 시기만 되면 항상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매년 어린이날에는 오른손은 엄마, 왼손은 아빠 손을 꼭 잡고 솜사탕을 먹으며 동물원을 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했나요? 인형? 아니면 멋진 자동차 장난감? 저는 조금 특이하게 그림이 잔뜩 그려진 백과사전을 가장 좋아했어요.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너무나 신기한 설명들을 읽을 때면 잔뜩 신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책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만나볼 드라마가 바로 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읽는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얼른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손호영, 너라는 책. 너란 책을 읽어 내려가 한 장 한 장 넘겨봐 몇 번을 다시 또 읽어도 넌 질리지 않는 얘기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뭐를 웃는지 난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 보내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 잊지 않고 다 있어 너와 내가 만든 이 책에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 처음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저 번호 코멘트 이번 주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작품은 로맨스는 별책부록입니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2019년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와 라이프 온 마스를 연출한 이정효 감독이 뭉쳐 시작부터 큰 주목을 받았었죠. 능력 있는 편집장이자 인기 장르 소설 작가 차은호와 한때는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였지만 이제는 경단녀, 바로 경력 단절녀가 되어버린 강단이의 달달한 로맨스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극 중에서 차은호는 강단이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5살이 어린 캐릭터인데요. 똑똑하면서도 능글맞고 강아지같이 순둥한 성격을 가진 연하남의 매력이 잘 보여져 많은 누나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저도 원래 오글거리는 것을 잘 못 참는 성격인데요. 차은호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면 으악 오글거려 하면서도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해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From the moon to the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다 번진물 감미에 우리가 흘러내려요. 뉴이스트 데이브레이크. 왠지 낯설어 혼자 있는 새벽 공기가 잠 못 이루게 하죠. 언제부턴가 커져버린 널 향한 마음 감출 수 없나 봐요. 텅 빈 방 가득 비추는 문날 꿈처럼 사라져 가지만 새하얀 캔버스에 한 번 더 그려요. 혼자가 아니라 믿어요. From the moon to the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 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 Okay. 까맣게 물든 밤 나는 너의 눈동자 같은 나를 보며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나 걱정하지 너 난 좋아 보여. 뺏으려고 바지는 막 그래 맞자 마냥 어린애처럼 들어도 돼 않아. 그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줄 거기에 내가 항상 있을 거야 거기에.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노란빛 찾아오죠. 환하게 빛날 날들을 마주하며 웃는 우리를 떠올려요. 별들도 잠든 밤 하늘 문날 꿈처럼 사라져 가지만 새하얀 캔버스에 다시 그려봐요. 그대가 아니면 안 돼요. From the moon to the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 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출판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겨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책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가 왔고 독서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죠. 누군가는 종이책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책은 118권. 그중 10권은 기억되고 나머지 108권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데요. 누군가는 그 108권 중 한 권을 만들기 위해 1년? 아니 그 이상을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드라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편집자, 북 디자이너, 마케터, 그리고 작가까지 책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냈죠. 저는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는 이 책을 만들었을 사람들의 열정, 애정이 느껴져 한 장을 넘길 때도 더 소중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웬디 라이크 워터. 내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아도 돼. 햇살은 내 눈 속에 내려앉았고. Yeah, yeah. 깊은 잠이 들어도 낯선 water to me. 네가 눈뜰 때쯤.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압도적인 미모와 모델 같은 비율, 독특한 연기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배우 이나영 씨입니다. 이나영 씨는 1999년 드라마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로 데뷔했는데요. 당시에도 묘한 분위기로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이후에도 영화 아는 여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았고 지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나영 씨를 볼 때면 항상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작지? 하는 부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나영 씨의 멋진 행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프리덤. 아무 상관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너 일대로 돌아가서 집 없이 살고 싶어 온 세계를 누비며 두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 있기 싫어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너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무릉턱을 위로 굴러 잔벼락을 넘어 jump up yeah yeah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비밀 드는 거 free I'm just so free 오 길 없이 걷고 싶어 잠자리를 따라서 나의 발자국이 그거 처음 지키도록 돈 없애고 싶어 온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저질러 네가 타고난 걸 눈빛도 빨리하면서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꽉 막힌 친구들도 몰라 빡빡빡한 바람 좀 쉬어 yeah yeah 숨 쉬는 거 freedom 날 보는 거 freedom 날 사랑하는 거 free 알아가는 거 freedom 노래하는 거 freedom 춤추는 거 freedom 날 그늘대는 거 free I'm just so free Ooh.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무언가를 만드는 일. 이건 늘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 부록은 이 점을 한국만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잘 녹여내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 드라마와 비슷한 또 다른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인데요. 이 드라마는 지성준과 김혜진의 달달한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잡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로맨스는 별책부록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 또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첫사랑이 나온다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두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본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야가 부릅니다. She Still Look Pretty. I'm never gonna be that girl who's living in a Barbie world. Could wake up and make up and play dumb, pretending that I need a boy who's gonna treat me like a toy. I know the other girls wanna wear expensive things like diamond rings, but I don't wanna be the puppet that you're playing on a string. This queen don't need a king. Oh,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온다. 너와 내가 마주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픔은 사라지고 모든 순간들은 특별해진다. 극중 은호의 독백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을 갖고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해답은 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부신 햇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포근한 수면 양말, 예쁜 꽃 한 송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의 출발 드라마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UBS